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둬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을 내두었어 난 breaking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My skin.